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피터 가브리엘의 Love Town, 샤데이의 Please Send Me Someone to Love, 스핀 닥터스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램의 Dreams Come True. 자, 이 노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마리아 칼라스의 La Mamma Morta 이런 곡들이 삽입되어 있는 영화가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첫 곡 들으면서요 무슨 영화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영화 Le Compere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Le Compere. 영화 Le Compere 중에서 Le Comper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자, 음악 들으면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여러분께 시네마 천국으로 여러분께 띄워드릴 영화 그렇게 힌트를 드렸는데도 아직 모르신다는 분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이제 아셨죠? 네, 오늘 시네마 천국은 탐 행스에게 아카데미상을 안겨준 영화 조나단 드미 감독의 필라델피아 준비했습니다. 자, 조나단 드미. 양들의 침묵을 내놓기 전까지는 B급 감독이었죠. B급 감독. 그 필라델피아를 만들기 훨씬 전인 1987년 어느 날 이 조나단 드미 감독은 열차 식당 칸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너 테이블에는 두 남자가 앉아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에이즈에 걸렸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드미 감독은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에이즈에 걸렸다는 저 남자가 만약 내 친구나 나의 연인이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요. 그때부터 그는 에이즈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영화 필라델피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각본을 쓴 론 니스워너는 이 영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미 감독과 나는 애정의 조건을 모델로 삼았다. 데브라 윙거가 죽기는 하지만 결코 암 환자이기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탐 행스가 에이즈로 죽기는 하지만 그의 주변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또 하나 그는 필라델피아를 영화의 무대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립 선언문이 선포되었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우애와 정의를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자, 이 필라델피아의 주요 배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에이즈에 걸린 변호사 베킷은 탐 행크스가 맡고 있고요. 이 베킷을 변호하는 밀러 변호사로는 덴젤 워싱턴이, 그리고 베킷이 근무하는 그 법률회사의 이사장 찰스 역에는 제이슨 호바스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라는 핵 공포를 다룬 영화죠.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나왔었고요. 또 회사가 선임한 변호사 게블 역으로는 메리 스팀버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길버트 그레이프,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보내드렸죠.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조니 뎁과 아주 이상한 사이였던 유부녀 카버 부인이었죠. 그리고 베킷의 애인인 미구엘은 영혼의 집 맘보 킹스 등에서 얼굴을 보였던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이즈에 걸린 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어머니로는 폴 뉴먼의 아내죠. 조앤 우드워드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의대생이 되고자 하는 재수생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주신 분이 계세요. 이름을 안 적으셨네요. 보니까 JBI라고만 하셨는데 오늘 아주 우연히 필라델피아 중에서 라맘마 모르타를 신청해 주셨네요. JBI씨 그리고 에이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김민수씨. 자, 나중에 좀 이따가 광고 듣고 필라델피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눈을 감으면 촛불빛 그녀의 모습. 웨스트맨의 I will make love to you. Close your eyes. 가을밤 한 줄기 따스한 촛불 같은 웨스트맨의 새 앨범 2.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Hologram.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 콩과 땅콩이죠. 옥수수 스낵에 생크림이 사르르, 고소한 땅콩까지. 카라멜 콩과 땅콩이 전 참 좋아요. 크라운 카라멜 콩과 땅콩. 땅콩을 꼭 확인하세요.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상.

소외당하고 지쳐버린 한 인간의 영혼을 노래한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Streets of Philadelphia.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필라델피아는 아침을 맞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아침을 맞은 필라델피아 구석구석을 훑어나갑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법정. 변호사인 앤드류 베키시 역시 변호사인 밀러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지와 소음 공해를 야기시킨 어느 대형 빌딩 건축 공사를 놓고 시공회사와 주민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앤드류 베킷은 시공회사 측 변호사로 밀러는 주민 측 변호사로 나선 거죠. Your Honor, Kendall Construction builds neighborhoods. It doesn't destroy them. Granting a restraining order against this construction site will... 소송 결과는 막강한 건설 회사를 대표하는 베키스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누가 승리했건 영화의 두 주인공 베킷과 밀러의 첫 만남은 둘 다 이렇게 변호사 신분일 때 이루어졌습니다. 앤디. Oh, am I interrupting you? In a word, Bob. Charles wants to see you upstairs. 대형 법률 회사인 WWHTNB의 한 사무실. 늦은 밤까지 업무에 파묻혀 있는 야심만만한 변호사 앤드류 베키스, 대표이사인 찰스가 호출합니다. 그리고는 베키스 대형 소송권인 하이라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선임하죠. Explains why, as of 9:03 this evening, right after the dessert course, Highline Incorporated is now represented by Wyant, Wheeler, Helleman, Tetlow, and Brown. Outstanding. And more specifically, senior associate, Andrew Beckett. Bravo! Yes! Bravo! Yes! Yes! 이사들로부터 축하의 인사를 받는 베킷. 이제 그는 명실공히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변호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사들 중에 한 사람인 월터가 베킷의 이마에서 검은 반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You've met Andy. Congratulations. Oh, thanks. I'm overwhelmed. What's on your forehead, pal? Well, where? Pat, right there in your forehead. Oh, I got whacked in the head with a racquetball. Ooh, excuse me. 라켓볼을 하던 도중 공에 맞아서 생긴 상처일 거라고 대답하는 베켓. 하지만 이 조그마한 상처는 곧 그의 운명을 뒤바꿔 버립니다. Faith, Andy, is a belief in something for which we have no evidence. 그로부터 9일 후, 그러니까 대형 소송건인 하이라인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했을 때쯤 갑작스런 통증이 베켓을 찾아옵니다. I just got back from Arugula. Well, exactly. I've called in sick for 4 days, and now they're going to think that I was taking a cruise. Thanks. Oh, thank you, Bruno. Hey, okay, look, we can try this light Egypt. Oh, ow. What? Oh, ow. What? Andy. Excuse me. What? 베킷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가 검사를 받습니다. 잠시 후 베킷의 애인 미구엘이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오는데요. 그는 남자입니다. 말하자면 베킷은 동성연애자였던 겁니다. 담당 의사는 베킷과 미구엘을 번갈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베킷의 무선 호출기가 울립니다. I'll get on the lab about the blood work. Thank you, doctor. Sorry, love. Oh, it's the third time the office has beat me. 회사 동료의 호출이죠. 베킷은 공중전화를 찾습니다. I'm not. Oh, good, good. Is there a phone around somewhere nearby? Thank you. If you and someone you know has been injured through the fault of others, you may be entitled to a cash settlement. For money damages, for your pain and suffering. Good Lord. I'm Attorney Joseph Miller. At McCready and Shields. Mr. Beckett's office. Shelby, it's me. Jamie's been beeping me, so... Oh, I'm so glad you called, Andrew. Listen, I just want to let you know we have a minor catastrophe in the making here. It's about that Highline complaint. Jamie is going absolutely ballistic on us. All right, calm down. Put him on. All right, one second. Andy, this is a disaster. We can't find the revisions on the Highline complaint. Wait. Slow down. Okay. 회사 동료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법원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사라졌다면서요. 베킷이 그동안 열심히 작성해놓은 하이라인 소송 관계 서류가 몽땅 없어진 겁니다. 컴퓨터에 저장한 것까지도요. 게다가 서류 마감 시간까지 겨우 75분 남았습니다. 최고의 변호사 베킷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빡빡 깎은 머리를 야구 모자로 감춘 거칠한 얼굴의 베킷이 밀러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타납니다. Come in. It's good to see you again, Counselor. Judge Tate. Kendall Construction. Innocuous. Ah. How are you? What happened to your face? I have AIDS. Oh, I'm sorry. 베킷을 겨우 알아보고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던 밀러. 베킷이 AIDS에 걸렸다고 말하자 악수하던 손을 얼른 놓습니다. 그리고는 멀찌감치 떨어져 앉습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밀러 역시 에이즈 환자를 혐오하고 에이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You have a new baby. Yeah, I got a little baby girl. 밀러는 그가 앉은 자리와 그가 만지는 물건에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하지만 매킷은 그런 반응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열 번째 변호사 밀러에게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킷은 9명의 변호사로부터 거절당하고 이제 열 번째로 밀러 변호사를 찾아온 겁니다. I misplaced an important complaint. That's their story. Want to hear mine? How many lawyers you go to before you call me? 9. Continue. The night before it was due, I worked on the complaint in my office. I left a copy of it on my desk. 베킷은 처절하게 이야기. 자신의 회사가 그로 하여금 서류를 분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 그런 다음 부당하게 해고를 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 해고 이유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해고 무효 소송을 밀러가 맡아주었으면 한다는 것. That's not the point. From the day they hired me, the day I was fired, I served my clients consistently, thoroughly, with absolute excellence. If they hadn't fired me, that's what I'd be doing today. And they don't want to fire you for having AIDS, so in spite of your brilliance, they'd make you look incompetent, thus the mysterious lost file. Is that what you're trying to tell me? Correct. I was sabotaged. I don't buy it, Counselor. That's very disappointing. I don't see a case. 하지만 밀러는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변호사 수임을 거절합니다. 밀러 역시 베킷이 먼저 만났던 9명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에이즈 환자와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Mr. Beckett. I'm sorry about what happened to you. It's a bitch, you know. Turasonen Beckett's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입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베킷과 밀러의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과는 달리 이렇게 변호를 요청해온 의뢰인과 수임을 거절한 변호사 신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주일 후 밀러와 베킷은 세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그것은 시립 도서관에서였죠. Sir? This is the supplement. You're right. There is a section on HIV-related discrimination. O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We do have a private research room available. 도서관 직원이 베킷에게 일반 열람실이 아닌 특별 열람실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에이즈 관련 서적을 주문한 베킷. 도서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립니다. 역시 도서관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지켜보게 된 밀러. 이곳에서 곤경에 빠진 베킷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습니다. Oh, Beckett, how you doing? Counselor. 밀러 덕분에 베킷은 험한 상황을 모면합니다. 밀러가 변호사를 구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베킷은 아예 변호사 선임을 포기한 상태죠. 밀러는 아픈 몸으로 혼자 소송을 준비 중인 베킷을 차마 떠날 수가 없습니다. Look, I'm, How'd they find out you had the AIDS? 떠나려다가 되돌아선 밀러. 베킷에게 이번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날카롭게 던집니다. 베킷의 소송을 떠맡기로 결심한 거죠. How do you go from a lawyer spotting a lesion, which could have been anything, to...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밤늦도록 관계 법률을 파고듭니다. Mr. Jill, everybody. Say hello, Alexis. Mommy's pregnant again. What? Yes. Are you really? Hi, Megan. Where's Dad? He's down trying to get the snowblower fixed. No, it's once in 7 years Dad buys a new snowblower. 마흔번째 생일을 맞은 베키 씨. 미구엘과 함께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괴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런 슬픔은 뒤로 감추고 소송을 벌이기로 한 결정이 올바르다면서 베킷과 미고엘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시죠.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받는 에이즈 환자와 동성애자이지만 가족들만큼은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7개월 후 1차 공판이 시작됩니다. Ladies and gentlemen of the jury. Forget everything you've seen on television and in the movies. There's not going to be any last minute surprise witnesses. Nobody's going to break down on the stand with a tearful confession. You're going to be presented a simple fact. Andrew Beckett was fired. You'll hear two explanations. 부쩍 더 야윈 모습으로 원고 속에 앉아 있는 베켓. 피고석에는 이사장 찰스를 비롯해서 WWHTMB 중역진들이 앉아 있고 베켓의 가족들과 미구엘은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다. 잠시 후 이사 중 한 명인 레어드가 첫 번째 증인으로 증언대에 오릅니다. Mr. Laird. When I approached you about being a witness at this trial, you gave sworn testimony in a deposition. Is that correct? That's correct. In that deposition, you said that you were impressed and delighted with the quality of Andrew Beckett's work. Do you recall saying that? In all honesty, I was delighted with certain aspects of Andy's efforts. But in general, I found the work to be merely satisfactory. 베킷은 그저 평범한 사원이었다고 증언하는 레오드 이사. 한때 베킷을 최고의 변호사라고 추켜올랐던 회사 중역들이 이제는 무자비하게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1차 공판이 끝난 법원 앞. 한쪽엔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또 한쪽엔 반대자들이 소리 높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Ready, Mr. Beckett? 베킷이 동성연애자냐 아니냐. 취재 기자들의 관심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언론의 속성이란 원래 그런 거죠. 그 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법적 권리는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Benedict, is it true that you worked for Walsh, Ulmer, and Brom 3 years ago at the same time as Walter Kenton? That's correct. And at that time, did Walter Kenton know the KS lesions on your face and arms were caused by AIDS? Definitely. I told all the partners. 두 번째 증인으로 출두한 베네딕트 부인. 그녀는 월터 이사의 개인 여비서지요. 월터 이사는 베킷의 반점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인데요. 베킷의 반점이 에이즈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반점, 즉 카포시 육종이란 걸 그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증언대에 오른 여비서 베네딕트 부인이 바로 에이즈 환자였기 때문이죠. I lost a lot of blood giving birth to my second child. 하지만 그녀는 수혈받다가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가 증언을 해나갈수록 법정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동정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지만 수혈 감염자에 대한 동정이 동성연애로 감염된 마켓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죠. Noticing the marks on his face, were there other things about his appearance, Miss Burton, that made you suspect that Andrew had AIDS? Well, he was getting thinner, and he seemed very tired sometimes. But he was working so hard. Still, I felt something was wrong, and I can't believe that they're trying to pretend that they didn't notice anything. 베킷의 회사 동료였던 미스 버튼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평소 베킷의 성격이나 근무 태도가 아주 우호적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면서 베킷의 비서 동료 변호사였던 콜린스가 차례대로 증언대에 오릅니다. 그들은 모두 베킷에게 유리하게 답변합니다. She told me that 하지만 회사 측이 선임한 여변호사 게블 역시 지지 않습니다. It was Andrew Beckett who lied, going to great lengths to conceal his disease from his employers. Fact. He was successful in his duplicity. The partners at Wyant Wheeler did not know that Andrew Beckett had AIDS when they fired him. 베켓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음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그 누구도 그가 에이즈 환자임을 알 턱이 없었다. 게블은 이렇게 역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게블의 속셈은 베켓이 비윤리적인 동성연애자고 게다가 끔찍한 에이즈 환자라는 것을 계속 부각시켜서 배심원들의 보수 심리를 건드리자는 것이죠. 위기감을 느낀 밀러. 순간 묘안이 떠오릅니다. 그는 다짜고짜 증인석의 콜린스에게 소리쳐 묻습니다. 당신도 동성연애자냐고요. Are you a homosexual? What? Are you a homosexual? Answer the question. Are you a homo? Are you a faggot? You know, a punk, queen, pillow biter, fairy, booty snatcher, rump roaster. Are you gay? Objection! 게블이 곧바로 일어섭니다. 증인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이 재판 내용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게블. 밀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이었지요. 베켓이 동성연애자라는 것 역시 재판 내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회사 측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승부는 1대1인 셈입니다. 베킷이 동성연애자들의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병이 계속 악화되는데도 해고 소송 관련 법전만 파고드는 베킷. 미구엘이 그런 그를 안쓰럽게 여기고 파티에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파티에 변호사 밀러 부부도 참가했습니다. 에이즈 환자를 변호한다고 자신 역시 동성연애자로 몰리기도 했던 밀러. 그래서 자신을 동성연애자로 보는 사람들과 주먹다짐까지 벌였던 밀러. 에이즈 환자와 악수하는 것도 꺼림칙하게 여기던 밀러. 동성연애자와 에이즈 환자를 보는 그의 눈이 점차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First, I'll ask you, can you describe the circumstances in which you joined the firm Wyant Wheeler Hellman Teflon Brown? Miller. 그리고 그날 밤, 베킷의 집 거실. Ever pray. 밀러는 베킷과 월요일에 있을 증인 신문에 대비해서 Q&A, 질의응답서를 준비합니다. 그날의 증인은 베킷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베킷은 엉뚱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미구엘이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고 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만일을 위해서 유산은 미구엘에게 상속되도록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베킷의 마음은 이미 이렇게 재판 결과를 떠나 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I won't be around to see the end of this trial. 그리고 그는 마리아 칼라스의 오페라 아리아에 귀 기울이면서 삶의 희망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절규하듯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페라 안드레아 체르니에 중에 라 맘마 모르타. 집이 불타고 가족을 잃은 후 연인을 위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마들레네의 노래. 이 노래는 바로 죽음을 앞두고도 희망을 되새기는 베킷의 마음입니다. 가장 가슴 찡한 이 장면 들어보시죠. I am not that familiar with opera. Oh, this is my favorite aria. It's Maria Callas. It's Andrea Chenier. Umberto Giordano. This is Maddalena. Saying how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a mob set fire to her house. And her mother died, saving her. She's like, the place that cradled me is burning. Heartache in her voice. Can you feel it, Joe? Now in come the strings, and it changes everything. The music, it fills with a hope. And that'll change again, listen. Listen. I bring sorrow to those who love me. Oh, that single cello. It was during this sorrow that love came to me. A voice filled with harmony. It said, live still. I am life. Heaven is in your eyes. God. comes down from the heavens to the earth and makes of the earth a heaven. 밀러는 눈물로 얼룩진 베킷의 얼굴에서 한 인간의 소중한 삶을 봅니다. Andrew, can you describe the circumstances in which you joined the firm Wyant, Wheeler, Hellman, Tetlow, and Brown? Wyant, Wheeler aggressively recruited me. They were the most prestigious firm in Philadelphia, full of opportunity. 월요일, 앤드류 베킷은 증인석에 앉아 그간의 심정과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 등을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회사 측 변호사, 게블의 반대 신문이 이어집니다. Have you ever been to the Stallion Showcase Cinema on 21st Street? Have you ever been to the Stallion Showcase Cinema on 21st Street? Have you ever been to the 그가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계속 부각되고 배심원들의 보수 심리 역시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게브리 이번에는 손거울을 꺼내들고 베킷에게 다가섭니다. Remembering that you're under oath, answering truthfully. Can you see the lesions on your face in this mirror from 3 feet away? Answering truthfully. 베킷의 얼굴에 손거울을 들이대고서는 이마에 반점이 보이냐고 묻는 게블. 에이지 경과에 따라 반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베킷의 얼굴엔 뚜렷한 반점이 없습니다. Four lesions, and they were much bigger. Could you answer the question, please? 월터 이사에게 반점을 들키는 바람에 해고됐다는 베켓 측의 논리. 이 논리가 무너진 것이죠. 그러자 곧바로 반격하는 밀러. 베켓에게 상의를 벗어보라고 하죠. If it please the court, I would like to ask Andrew to remove his shirt so that, you know, everyone here could get an accurate idea of what we're talking about. Objection, Your Honor, it would unfairly influence the jury. 개불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옷 벗는 걸 허락합니다. 천천히 상의를 벗는 베켓. 멀리서 봐도 선명할 정도의 크고 검은 반점들이 온 가슴에 퍼져 있습니다. 앤드류, can you see the lesions on your chest in this mirror? Yes. Thank you. 이제 대표이사 찰스 윌러의 증언 순서입니다. Mr. Wheeler, were you aware that Andrew Beckett was suffering from AIDS at the time of his departure from Wyant Wheeler? No. For absolute clarity, did you fire Andrew Beckett because he had AIDS? No, I did not fire Andrew Beckett because he had AIDS. 그가 에이즈 환자라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에이즈 환자인 줄도 몰랐다고 아주 태연하게 거짓 증언하는 찰스 윌러. 밀러의 반대 신문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Who makes these rules that you're talking about, huh? You? Read your Bible, Mr. Miller. Old and the New Testament. Pretty valuable rules in there. Excuse me. Andrew. Excuse me, I can't see. Excuse me. 철새 증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원고 속에 앉아있던 베킷이 쓰러집니다. 곧바로 베킷은 병원으로 실려가고 재판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집니다. Have you awarded any damages? Yes, Your Honor, we have. For back pay and loss of benefits, we award $143,000. For mental anguish and humiliation, we award $100,000. And for punitive damages, we award $4,782,000. 이익 보전금 14만 3천 달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 10만 달러, 그리고 벌금 475만 7천 달러. 회사는 베킷에게 도합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입니다. 밀라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축하 샴페인 한 병을 들고요. How you doing? What do you call a thousand lawyers? Chain together at the bottom of the ocean. Start. 천 명의 변호사를 세 줄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좋은 세상이 된다네. 베킷이 꺼져가는 목소리로 농담을 합니다. 변호사 밀러의 재능을 축하하는 고약한 농담이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밀러는 끝까지 베킷의 병실을 지킨 미구엘로부터 그가 사망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베킷의 부모 집에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구엘도 밀러도 보입니다. 그들은 베킷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비디오를 봅니다. 그리고 그 TV 화면은 점점 커져서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조나단 드미 감독은 이 마지막 장면을 역시 에이즈로 사망한 영국 감독 데릭 저먼에게 헌사한 겁니다. 데릭 저먼이 에이즈로 투병 중에 찍었던 마지막 영화가 에드워드 2세라는 작품이었고 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비디오에 담긴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일 영의 필라델피아를 마지막 장면에 흐르면서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 톰 행크스에게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안겨다준 조나단 드미 감독의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글쎄요, 이 동성연애자의 얘기가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에이즈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준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네마 천국 마치면서 저 FM 영화 음악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곡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The Streets of Philadelphia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인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My clothes